푸른 밤 종현입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남자가 꿈에 번호가 계속 나오더래요. 깨고 나서도 번호가 뚜렷하게 생각이 나서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 메시지를 받은 건 여자였답니다. 처음엔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는데 왠지 답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실제 연인이 되었다고 하죠. 인연이라는 게 실제로 있긴 한 것 같아요. 만약 저였다면, 그리고 여러분이었다면 꿈에 번호가 나오는 순간, 이건 복권이다. 복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 남자는 인연을 찾게 된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연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사로 날 만큼 대단한 행운과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라면 다 만나는 사람들, 어쩌다 알게 되는 사람들 다 인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별한 만남에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1월 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7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종현의 러브벨트였습니다. 유나씨와 함께한 곡입니다. 2313님, 무심한 듯 달콤하네요. 곡 잘 뽑았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곡은 사실 유나씨가 없었으면 세상의 빛을 못 봤을 겁니다. 유나씨의 무심한 목소리, 무심한 발음,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무언가, 감성이 전해오는 그 목소리 덕분에 정말 생명력을 부여받은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나오는 쿼텟 소리, 그 현, 네 개의 현이 나오는데 진짜 이것도 뭐랄까 좀 무심한 느낌도 들고, 더 많은 현이 들어갔다라면 더 웅장해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의 감성을 조금 뭐랄까 무심한 이 감성을 좀 더 표현하고 싶어서 쿼텟이라는 조합을 사용해봤습니다. 0775님, 와, 쫑디 진짜 이 시간에 듣기 딱 좋네요. 공개하는 노래마다 다 좋으면 어쩌란 거예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사실 어제 공개하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12시에 공개가 됐는데 저는 사실 그냥 몇 시간 1위 하다가 뒤로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하루 종일 지금도 아마 1위 하고 있을 텐데 이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제가 받아도 되나? 일단 사랑이라기보다 일단 관심을 이렇게 많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앞서서 타블로 씨도 정말 저 가기 전에, 방송 끝나고 가시기 전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뭐랄까 가족 같이 느껴져요. 라디오 청취자분들도 너무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꼭 이 곡은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먼저 들려드리고 싶다, 이 따뜻함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에 오늘 또 들려드려봤습니다. 자, 데자부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자, 오늘 사려깊은 오빠씨 함께하는 날이죠. 쿨한 향기가 가득 나지만 말할 때만큼은 또 사려가 깊은 남자죠.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이지영 씨에게 상담할 게 있으신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사려 깊은 오빠 씨 게시판에 사연 많이 남겨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도서와 함께합니다. world on safe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시드니와 함께 호주 음악계를 양분하고 있는 멜버른의 음악시장. 하긴 예전에 소개했듯이 얼마나 유명하면 멜버른 바운스라는 장르도 탄생했나 싶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온 곳은요, 멜버른의 초초초 유명한 라이브 클럽입니다. 일단 이름이 재밌습니다. 클럽 이름이 다름 아닌 빌보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빌보드 맞고요. 빌보드 잡지에서 직접 운영하는 라이브 클럽이라고 하네요. 이런 덕분에 빌보드 클럽에서는 유명 뮤지션들의 라이브를 정말 물릴 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 또한 최고 수준. 라이브 클럽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이미 검증이 끝난 뮤지션들만 이곳에서 공연을 한다니까요. 저도 그냥 막무가내로 한번 와봤는데요. 어지간한 공연장 못지않은 분위기와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오늘 선택은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습니다. 이곳에서 자주 공연을 하는 밴드들이 참 많은데요. 이 밴드도 오늘 공연이 예정되어 있네요. 블론드 레드헤드가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로.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블론드 레드헤드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였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닥터 스트레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히어로 제목인데 그 미국의 히어로 이름이에요. 닥터 스트레인지. 거기서 또 착안을 한 제목일까요? 이 블론드 레드헤드라는 팀은 쌍둥이가 일단 멤버고요. 그리고 여성 보컬로 이루어진 3인조 팀입니다. 음악이 참 몽환적이고 좀 뭐랄까 뭔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눈 감고 구름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안지민님, 멜버른에서만 1년을 거주하다가 왔는데 음악을 좋아해 라이브 클럽을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유명한 클럽이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허허, 푸른 밤과 좀 더 일찍 만났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에이 뭐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시면 다녀오신다면 예전 추억도 살려서 여기저기 다녀보시면서 이 클럽들도 다녀보시면 더 좋겠네요. 자,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정재경님, 쫑디 다음 달이면 푸른밤 1주년이에요. 시간 참 빠르네요 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달도 안 남은 거 아세요? 제가 2월 3일날 시작했잖아요. 와, 진짜 너무 뜻깊네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도 저에겐 너무너무 뜻깊은 해였어요. 근데 이번 해도 시작부터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작년도 2월 달에 제가 푸른밤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 매해에 이런 해 초반? 그러니까 연초에 저에게 참 좋은 에너지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내년이 되면 제가 1년 차가 되는 거고 그 또 내후년이 되면 2년째가 되는 건데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무 기분 좋게 와 제가 또 2년이 됐네요 제가 3년이 됐네요 이런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니까 와 너무 이렇게 응원을 받고 에너지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3697님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애들 재우고 일하고 있어요. 항상 듣고 있네요.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3697님도 뭐 피곤하시고 쉬고 싶을 때마다 푸른 밤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은님, 자격증 시험 공부하면서 듣고 있는데 오늘따라 공부가 너무 지쳐요. 그래서 푸른 밤에 쉬러 왔어요.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학생 우대 하셨습니다. 힘내요 정은씨.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고 계시는군요. 그 본인의 발전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 보상 받으실 겁니다. 표은지님, 오늘 완전 오랜만에 별똥별 떨어지는 거 봤어요. 놀라서 떨어지는 거다 보고 소원을 빌긴 했지만 소원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별똥별 떨어지면 그 순간에 그 소원을 빌어야 되나요? 저는 사실 저도 몇년 전이었죠? 한 2년 전이었나? 별똥별 진짜 많이 막 우주쇼라고 얘기했던 별똥별이 막 수없이 쏟아지던 그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정말 저도 막 하늘을 열심히 바라보고 막 그러고 보기만 했지 막 소원 비는 걸막 깜빡하고 그래서 이후에 빌긴 했었는데 이루어질 겁니다. 1256님 신년인데 괜히 마음이 속 시끄러워서 타로 보고 왔거든요. 올해 일은 잘 풀리는데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진다고 하네요. 아 너무 슬퍼요. 지금 남자친구랑 진짜 사이가 안 좋거든요. 속상한 밤이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타로는 기분 좋고 이렇게 재미로 봐야 되는데 운세 타로 점 때문에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시다니 좀 그렇네요. 그냥 재미로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점은 점일 뿐입니다. 그건 그걸 너무 신경 쓰고 아 헤어진다는데 어떡하지 정말 헤어지나 이렇게 마음을 좀 초조하게 만들면 그런 뭐랄까 생각들이 나에게 무의식 중에 정말 영향을 끼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훌훌 털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9733님, 쫑디, 어제 처음으로 정시 가군 발표가 있었는데 예비 받았어요. 처음부터 이러니 마음이 아파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대신 쫑디 솔로 앨범이라도 대박 나시길 바래요 하셨습니다. 가군 발표 난 거잖아요. 예. 아직도 예비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좋은 소식 있길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좋은 소식 분명 있을 겁니다. 제 앨범 대박 나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소식 오면 또 푸른 밤에도 꼭 알려 주십시오. 8239님, 언니가 시험에 떨어졌대요. 화장실에서 언니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일부러 못 들은 척 방에 들어왔어요. 항상 저부터 챙겨주던 언니인데 저렇게 약한 모습 보고 있는 게참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어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고요. 사람이 울땐또 울어야 되고 위로를 받을 땐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가족에게 보이기 싫어서 화장실에서 온 거잖아요. 운거다 봤어. 너무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토닥토닥 해주고 한번 안아주면 얼마나 위로받을까요? 말보다 더 따뜻한 무언가가 전해질 때가 있죠. 행동이.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김광석의 일어나. 어제가 김광석의 19주기였다고 하네요. 이 곡을 들으면서 좀 같이 기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이곡 들으면서 정말 힘 받으시길,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지영의 빰빰빰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어쩌면 우리 아주 멀리 떠나와 모진 바람 속에서 서로 다른 김광석의 일어나 그리고 이지영의 빰빰빰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상명아트홀 1관이고요. 우리 가족들을 1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에 모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사려 깊은 오빠 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라고 하죠. 그게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고민의 숲에서 헤매고 있을 푸른밤 가족분들을 나무 위로 번쩍 들어다 올려주실 마음은 키다리 아저씨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오빠 씨. 네, 고민의 숲에서 우리를 훅 건져 올려서 문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게 해주실 상담꾼이죠. 푸른밤의 인공위성입니다. 이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다리. 점점 키다리 아저씨. 마음은 키다리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고 굳이 뭐 그럴 필요는 또 있나요? 이지영 씨처럼 달달한 분이고 우리 이야기를 잘 나눠주시는 분이면. 달달할 필요 있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정말. 너무 그러지 마요. 너무 그러지 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아니 우리 큰 편이니까 그래도 우리야 뭐 그런 편이죠. 우리 뭐 세 자릿수 넘어가잖아요 키. 아 그럼요. 그럼 됐죠. 그럼, 그럼 됐어요. 자 뭔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크게 멀리 볼 수 있으려면 가장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많이 내려놔요 그냥. 순간 기대 심리를 아주 그냥 팍 낮춰버리는 순간 나의 스스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어차피 막 파고 들어봐야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자 우선 내려놓자. 내려놓고 나서 이 이상 내가 하게 되면 다행이고 포기하거나 못하게 되더라도 우선 여기선 끝.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끝. 맞아요. 그 다음에 들여다보면은 더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또 많은 게 보이고 색다른 방법 돌파구가 찾아질 수도 있죠. 그렇죠. 행여 못 찾아지더라도 마음이 좀 나아질 때도 있어요. 맞아요. 내려놨기 때문에 부담감과 또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김유진님, 와 이지영 씨 목소리 듣는 날이다. 좀 소울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지영 씨? 좀 소울 있게 읽어주세요. 와 이지영 씨 목소리 듣는 날이다. 좀 있나요? 조금 있어요. 있어요. 7521님. 솔직히 처음에 이지영 씨 얼굴 보고 좀 놀랐어요. 생각한 것보다 잘생기셔서. 본인이 꼭 소개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 입으로 솔직히 생각한 것보다 좀 잘생겨서. 이건 소울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지영 씨가 목소리도 너무 좋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상상을 하면 사실 지금 이런 비주얼이 상상이 안 될걸요. 얼굴은 되게 뭐랄까 목소리 무심할 것 같은 얼굴형이고 생김새거든요. 목소리 좀 키가 너무 크게 생겼죠. 목도 길 것 같고요. 한미선님, 이정 씨는 쫑디 티저 보셨어요? 노래 들어보셨어요? 어떠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제가 아직 못 봐서 꼭 듣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볼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아직 어차피 선공개돼 있는 곡만 한 곡이 있으니까 앨범 그렇죠. 나온 다음에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언제 다 나온 공개가 되는지도 제가 또 물어봤고. 12일 날 공개가 되니까. 티저 보면 뭐 합니까? 전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가진 자의 여유. 아니 지금 알고 있는 자의 여유. 옷이 그렇게 예뻐도 되네? 이 옷. 의상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이지영 씨는 다 보셨어요. 너무 좋다. 자 푸른밤 가족들의 다양한 고민 실시간으로 또 봤잖아요.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지 이지영 씨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네. 자 다음 주부터 공연하신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네 다음 주 금요일부터 대학로에서 장기 공연해요. 한 달 동안 매일 해요. 오, 매일매일. 네, 월요일 빼고 매일. 네. 이름이 뭐죠? 이지형의 더 홈이라는 공연인데 그냥 연극이에요. 준비 잘 되고 있으세요? 아니요. 역시 항상 준비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죠.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본인이 말씀하시기에 아까는 내려놓으면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아직 못 내려놓겠어요. 역시 자기 건 욕심이 나고 그렇죠. 파고들래나. 네, 네, 열심히 준비하시고 네, 좋은 고맙습니다. 공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가족분들 사연 만나볼까요? 노래는요, 리안나의 Take a Bow 듣고 오겠습니다. 리안나의 Take a Bow 들으셨습니다. 푸른밤 종인입니다. 사려 깊은 오빠씨 이지영씨와 함께합니다. 자, 이제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서울 은평구에서 제이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35이 된 여성 직장인입니다. 운이 좋게도 일찍 입사하고 승진도 빨리해서 지난 11월 말쯤에 과장을 달았는데요. 승진하면서 원래 일하던 팀이 아니라 다른 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좋다고 소문난 팀이라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근데 이 팀에 온 지 한 달이 넘은 지금 저는 알 수 없는 소외감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팀에는 저보다 4살 많은 남자 차장이 있는데요. 이 팀에서 오랫동안 일한 분이라 그런지 팀원들의 신뢰나 애정이 남다르더라고요. 차장님, 아침 안 드셨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토스트 사왔습니다. 차장님, 양말 사는 김에 차장님 것도 하나 샀어요. 아, 차장님, 아, 저 고민이 있는데 오늘 끝나고 시간 좀 내주세요. 사람 관계라는 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팀원들과 D 차장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팀원들은 D 차장이 승진했어야 했는데 나이도 어린 제가 이 팀으로 온 게 썩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팀은 남자 직원들이 많은데 D 차장은 스포츠도 같이 즐기고 술도 같이 마시고 하지만 저는 운동도 잘 못하고 술도 잘 못하거든요. 저만 빼고 똘똘 뭉친 것 같은 팀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있는 걸까요? 새로운 팀으로 발령이 났는데 네.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과장님의 사연이었네요. 아, 이게 저... 또 어떻게 보면 이 상사의 비행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것도 항상 부하 직원만 힘든 건 아니라는 걸 또 사연에서 그쵸. 느낄 수가 있네요. 근데 다행히 이 사연을 읽어보면은 네. 성격 나쁜 사람들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텃세로 인한 뭐 고의적인 왕따를 시키거나 이지매를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단지 그 원래 있던 D 차장님의 파워, 그 사람이 해놓은 성품으로 인한 그런 결과들이 너무 좋아서. 네네네네. 과연 내가 이 사람이랑 상대가 될까? 그러니까 앞선 걱정? 그렇죠. 그런 걱정이 분명히 걱정이 나겠죠. 네네. 따라줬으면 좋은데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누군가한테 베풀 수 있게 기회를 줬으면 참 좋은데 그런 틈들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D 차장. 네. D 차장. 완벽한가 봐요 지금.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기에 남자 네. 직원들이 많은 팀인 것 같아서요. 예.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흐르진 않았어요. 11월 말쯤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달 좀 넘었네요. 네, 한 달 좀 넘었으니까 사실 이제 뭐. 직장에서 한 달 정도라면 그렇게 큰 걸 나누고 정을 나누기에는 그쵸. 조금 좀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분명 이 팀원분들이 지금 뭐 딱히 텃세를 부린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서 네. 분명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일을 함께하다 보면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함께하다 보면 또 정이 쌓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 하시는 걱정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과장으로서 무언가를 할 때 차장이 나의 편이 되면 그쵸. 이제 팀원 전부를 얻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팀을 하나로 이렇게 뭉치기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김성은님이 보내주셨어요. 학교를 다녀도 사회를 나가도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형성인 것 같아요. 휴휴. 맞아요. 이게 인간관계 그쵸. 형성 정말 어렵죠. 이빛나리님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이건 예. 정말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마음을 닫은 건 아니고 D차장이 굉장히 강력할 뿐입니다. D차장의 예. 그 뭐랄까 그쪽으로 모든 게 열려 있어서 에너지가 그래요. 에너지가 예. 뭐 좀 많이 그 팀을 장악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종현 씨가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김채희님 차장님을 공략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맞아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게임 끝날 것 같은데. 끝. 예. 게임 끝. 예, 맞습니다. 정리 끝. 여기서 보니 차장님이 지금 과장님 한번 칭찬 한번 딱 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그럼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김효선님이 회사 일은 퇴근 후에 있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죠. 퇴근하셨으니까 회사 있을 때 그 상황이 닥쳐 있을 때 걱정을 하시고 퇴근하신 후에는 또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본인에게 좀 휴식의 시간을 줘야 더 뭐랄까 건강한 회사 생활, 그렇죠.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아니실까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님이 D 차장님하고 붙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좀 분인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소외되거나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왜 그래? 맞아. 왜 괜히 족대시에 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냥 지켜보시면서. 제이님이 하시는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네. 그것만 열심히 하시고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누군가 손 내미는 거 도와주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자기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팀원이라면 물론 지금까지 계속 함께해왔던 차장님이 더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쵸. 하지만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 우리와 관계를 좀 좋게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건 나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네. 사실 이게 상사한테 먼저 다가간다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쵸.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게 더 좀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원님,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다가가는 과정에서도 어색함이 생기더라고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는데 마음의 여유를 더 가지시고 팀원을 대할 때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팀원을 대할 때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느껴질 테니까. 언젠간 금방 느낄 거예요. 그래요. 지금 좀 뭐 갑자기 팀도 바뀌시고 해도 바뀌는데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쵸. 마음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좀 불안하셔서 푸른 밤에 사연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미 D 차장님이 네. 뭐 알아서 다 하시네 뭐 두루두루 뭐 우리 편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가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돈 쓸 일이 있어 뭐가 있어요. D 차장이 알아서 다 하는데. 아 그럼 D 차장이 오늘은 좀 같이 조기 축구 좀 하세요 이번 주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려요 맞습니다. 일단 승진도 빨리 하시고. 아 맞다. 과장 되셨다고 이렇게 좋겠다. 부럽다 부러워. 과장 어떤 느낌일까요? 과장 되면 과장이요? 글쎄요. 대본 적 없죠? 저요? 네. 평생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과장. 과장 돼볼 일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끼리 서로 그냥 부장, 과장, 차장 이렇게 불러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오, 그럼 이 과장. 아니 이 과장. 아, 멋있다. 저 차장이라고 불러주세요. 김 차장. 아이쿠야. 26인데 차장이야. 의상 좋아.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제이 님에게 한 곡 추천해 주셔야죠. 조 브룩스의 슈퍼맨 준비했습니다. 아, 조 브룩스의 슈퍼맨. 네. 어떤 의미죠? 그냥 뭐 고백에 관한 노래인데 나는 슈퍼맨이 될 수 없으니 당신이 바라는 뭐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 브룩스의 슈퍼맨 듣고 오겠습니다. 네, 조 브룩스의 슈퍼맨 네. 듣고 오셨어요. 차윤영님. 와, 매력 돋는 조 브룩스. 내일 출근을 위해 잠자리에 들려다가 한 곡만 하며 붙들어주네요. 아. 오, 이 상당히 시적인 표현. 조 브룩스가 그렇죠. 한 곡만 하면서 붙잡은 거야, 차윤영님을. 근데 결국은 제가 선곡한 거니까 제가 붙잡은 거예요. 아, 이정 씨. 네. 한 명, 한 분 잡으셨어요? 전파 호객이라고 하죠. 대단하네요. 이 과장. 김지현님. 김 차장과 이 과장. 쫑디가 나이가 어린데 상사네요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요. 아니, 그게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회사 이야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직급이 그 순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잘. 부장님이 높다라는 건 이거 확실히 알고 있지만 부장님 다음에 차장 그리고 과장, 과장. 그리고 그 밑에 대리 그다음에 사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장은 뭐고 팀장은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몰라요. 이거 모르겠어. 아니, 우리 그룹장님 아 그룹장님 그룹장은. 아, 그룹장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뭐 힘들어요. 이게 어려운데 사실, 그러니까 직접 사실 피부로 경험을 못 해봐서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실수도 했네요 제가. 그 직급에 관련된 이야기, 회사의 정말 깊은 이야기들이 라디오에 사연이 오면은 떨릴 때가 많아.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좀 그러니까 뭐 신세계 경험한 느낌. 내가 그냥 말 실수를 하지 않을까. 맞아, 혹시나 상처도 상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1375님. 저도 그랬습니다. 소아과 근무 3개월. 동료와 관계 맺기 진짜 힘들었었는데 주어진 일 실수 안 하고 열심히 근무하니 요즘 많이 편하고 좋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뭐 좀 더 특수한 상황일 수 있는데 사연 보내주신 제이님은 또 이렇게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나고 그랬겠지만 역시 중요한 건 회사에선 일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야, 아무리 뭐라고 뭐라고 해도 그 사람 일 진짜 잘하잖아. 그건 진짜 대단한 거지라고. 역시 어른들의 세계잖아요 그건. 이 실력이 그쵸.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김지은님은요. 사연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푸른밤 처음 들어보는데 사연 읽는 두 분 다 목소리가 어찌나 좋으신지 앞으로 두 분께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네요. 아, 이지영씨 한 분 하셨어요? 잡으셨어요? 또 잡으셨어요? 전파호객 또 했나요? 아, 가능해. 역시 이지영씨는 자 오세요. 오세요. 쭉 오세요. 푸른밤 오세요. 푸른밤입니다. 아니 근데 회사 얘기하면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들도 아직은 사실 뭐 사원이나 대리나 이런 직급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또 회사에 아직 입사한 친구도 없고 네.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이야기 들으면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슬슬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네. 사려 깊은 오빠 씨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상담 한번 만나봐야겠죠? 네. 이지형 씨가 보내주셨어요. 동명이인인가요? 네 그렇네요. 꿀 같은 방학인데 매일을 나태하게 보내게 돼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획들을 차차 해나갈 텐데요. 의지를 다지는 습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 어떡해요. 이름이 이지영 씨. 의지를 다지는 습관. 이지영이란 이름을 가지면 이렇게 나태한가 원래. 뭐 이지영 씨는 그런 방법 있으시나요? 뭔가 저요? 나 스스로 좀 아 나 나태해진 것 같아 이제 뭔가 파이팅 넘치게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다짐할 때 예. 행동이나 무언가로 이렇게 점화를 하는 열정에 그냥 목표를 잘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목표를 세울 때도 그냥 뭐 어떻게든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 해야만 네네. 하는 거, 진짜 저걸 이룩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찾아가지고 목표를 세우면은 그 다음에 뭐 의지를 습관화하거나 뭐 약속을 지키거나 이런 건 저절로 풀리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사실 역시 의지라는 것들은 내가 막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또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어로 따지면 배우고 싶은 걸 배워야 되는데 맞아요.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그 동기 자체는 외적인 동기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의 연속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움직이게 된 이유 자체를 마음에 두라는 거죠. 그쵸. 외적인 것에 두지 말고. 아 멋있다 이거. 역시 멋있네요 이정씨. 괜찮네. 1312님 3일 만에 만났는데 다짜고짜 너 살쪘니? 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복수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복수하죠 이거? 3일 만에 만났는데 다짜고짜 그럼 내일 만나서 야 넌 어제보다 더 찐 것 같다. 야 너 매일 야 요즘에 너 벌크업하니? 포동포동하네. 전문 단어 사용해서 뺨이 터질 것 같아 너 어떡해. 너 개복치 같아. 놀리세요 똑같이 그냥. 똑같이 놀리면 끝나요 그냥. 맞아요. 네. 5711님 동생이 남자친구랑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요. 엄마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비밀 지켜줘야 되나요? 아 뭐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비밀 지켜줄 것 같은데. 저도 지켜줄 것 같은데요. 돈 좀 받고. 일단 정답. 아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아, 세상엔 언제나 그럼요. 필요하죠.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 항상 네. 배움이 있으려면 그쵸. 뭔가를 소비해야 합니다. 그게 이번 기회에는 그쵸. 금전적인 게 되겠군요. 저는 무조건 돈이에요. 네. 아무튼 김재희님 화장을 지우고 자야 하는데 이불 속이 너무 따뜻해요. 피부를 하루만 포기하고 따뜻함을 지킬까요? 아니면 피부를 지킬까요? 너무너무 추워요. 아니 씻고 자야죠. 저 씻으세요. 또 저는 잘 모르는데 뭐 나잖아요. 어휴 냄새. 며칠을 또 후회할 텐데. 네 그래요. 네. 건강을 위하여. 예 장주희님 요새 컴퓨터 자격증을 따기 위해 11시 학원 수업을 끊었는데요. 학원을 가기 위해 알람을 7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맞춰놔도 저도 모르게 끄고는 10시에 눈을 떠요. 그래서 맨날 10분 정도 지각을 하는데요. 알람 무시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는 방법 없을까요? 엄청난 어플이 있던데 요즘에. 그 엄청난 어플. 화장. 그러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놓은 사진 있죠. 네. 그거랑 비슷한 사진을 찍어야 알람이 꺼지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네. 화장실 세면대를 찍어놨어요 사진을. 네. 그걸 설정을 해놨으면 그 화장실 세면대를 다시 찍어야 이제 알람이 안 울리는 거예요. 비슷한 컷을 찍어야. 와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화장실 앞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알람을 멈추려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지금 자기도 모르게 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괜찮네요. 그런 어플이 있구나. 모닝콜도 요즘에는 또 하는 데도 있잖아요. 뭐 모닝콜 같은 거를 신청을 해보시던지 한번 살펴봅시다. 빨리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요즘에 어플. 이게 세상이 정말 신박하게 발전했어요. 알아보십시오. 이은지님 방학 기념으로 염색할 건데 자연 흑모라 색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탈색을 할까요? 염색을 두 번 할까요? 레드 계열로 할 거예요. 탈색을 하면 사실 색이 잘 나오긴 하는데요. 머릿결이 좀 많이 상하긴 해요. 레드 계열로 하실 거면 어차피 금방 빠지니까 차라리 염색을 하시는 편이. 예. 네, 아세요? 빨간색으로 염색해 보셨어요, 이지영 씨? 염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 그러셨죠. 예. 빨간색으로 염색하면 샤워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물이 빠져가지고. 샤워할 때마다 이렇게 빨간색 그 염색약이 이렇게 배어 나와서 깜짝이야 이렇게 된답니다. 신기하다. 네. 정말 신기한 거 맞아요? 저요? 엄마 안 신기했던 것 같은데? 안 신기했죠? 이형 씨 딱 걸렸어. 피가 나는? 이 과장. 났어요? 이 과장 딱 걸렸어요. 앞으로 좀 잘해야겠다. 이채현님. 한쪽 쌍꺼풀이 자꾸 풀려서 짝눈이 돼요. 여태까지 쓴 쌍꺼풀 테이프만 해도 얼마인지. 쌍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저절로 생길 그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쌍꺼풀이 저절로 생기기도 하긴 하죠.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나이에 따라 사실 뭐 25 넘었으면 이제 끝난 거고요. 얼굴의 형성 자체는 이제 성장은 끝났고 이제 이제 주름만 질 시간만 남았고 쌍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쌍수 뭐 나이에 뭐 예를 뭐 학생이면 좀 그렇겠지만 네,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전 사실 성형 수술에 대해서 건강에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면 뭐 본인의 뭐랄까 심적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0115님 제가 통통한 편인데 오빠가 1년 안에 15kg 빼면 용돈으로 10만 원 준대요. 어떻게 빼야 될까요? 아니 뭐 10만 원 1년에 15kg를 빼는데 10만 원 용돈으로 10만 원이면 매달 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 번 용돈 10만 원 주고 끝인 거예요? 글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뭐 본인도 다이어트 할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있으셨으니까 뭐 그쵸. 어떻게 빼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동기부여를 좀 더 준 건 아닐까 싶은데 운동이 최고죠. 어떻게 빼야 될까요? 에서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냥 운동? 적게 드시고 많이 운동하시고 그게 끝인데 사실 이게 어려우니까 다들 아는 건데 어려워서 못하는 그쵸. 거죠. 이정 씨만의 방법 뭐 체중 관리 방법 이런 거 있나요? 관리를 안 해서 막 살아서 이런 걸 좀. 예. 그래요. 운동 뭐 겨울이니까 예. 차근차근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510님 약 12시간 뒤에 점심을 먹는데 무엇을 먹을지 메뉴 추천해 주세요. 대단하다. 12시간 뒤에 대단하다. 12시간 뒤에 우선 날이 추워요. 날이 추워서 따뜻한 국물 있는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답 우동. 우동. 우동 좋지 않나요? 우동에다가 너무 가볍나? 그 사이드 메뉴로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막 시키는 거 많잖아요. 맞아요. 예. 뭐 같이 나오는 거. 돈까스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시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좀 저렴한 걸로. 네. 예. 0509님, 0509. 손톱을 물어뜯는 게 3살 때부터 버릇이에요. 매니큐어 같은 걸 써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고치나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던데 평생 못 고칠까요? 손톱 물어뜯는 이 버릇. 3살 때부터도 이런 버릇이 있구나. 생기는구나. 그렇군요. 이게 안 좋은 버릇이잖아요. 아유, 안 좋죠. 일단 건강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보기에도 조금은 그럴 수 있고. 매니큐어가 여성분인 것 같은데 매니큐어를 써도 고칠 수 없다. 장갑 끼세요. 겨울이니까. 장갑. 네. 장갑 벗고도 막 물어뜯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물어뜯게 일단 좀 장갑을 껴서. 원천 물리적 봉쇄. 입이 손가락에 닿지 못하게. 성격을 바꾸세요. 그냥 성격을 좀. 그걸 할 수 있었으면 지금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그건 좀 그래요, 그렇죠? 네.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서. 아 있으세요, 이정 씨도? 네. 저 3살 때부터는 아니었는데 좀 그게 저도 싫거든요. 근데 손톱 물어뜯는 거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 남자 손톱 물어뜯어 귀엽다 이렇게 보는 사람. 아, 저한테 누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런 손톱 물어뜯는 버릇을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변정솔님이 손에 물파스 받으세요. 이거 좀 신박한데요? 손에 물파스 바르면 이게 다 날아간 후에도 그쵸, 입에 네. 손대면 막 그 물파스 향도 나고 물파스 냄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런 안 돼 안 돼 제발 아니길 소리나님이 저 손톱 물어뜯는 버릇 있었는데 21살 때 고쳤어요. 내일 샵 다녀보세요. 돈 아까워서라도 고쳐지더라고요. 맞아 역시 돈인가요 또? 역시 돈 money. 네일샵부터 한번 가보세요 그럼. 그래요. 네일샵 가셔서 좀 지금 좀 삐뚤빼뚤한 손톱도 교정 받아보시고 관리를 받으시면서 좀 재미를 손톱을 예쁘게 가꾸는 재미를 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죠. 클레이 에이킨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듣고 오겠습니다. 클레이 에이킨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듣고 오셨습니다. 자,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하고 계시죠? 다음 고민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경기도 화성에서 K님의 사연입니다. 연말 연시 잘 보내셨나요? 저는 흥이 많은 아내 덕분에 연말 연시를 비롯해서 각종 기념일마다 고민이 많아지는 남성입니다. 아내가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잘하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애가 초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아내는 아직도 그렇게 놀고 싶어 합니다. 아이쿠야. 엊그제는 제 생일이었는데요. 저는 좀 피곤해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케이크 촛불이나 불고 맛있는 거나 먹었으면 했는데 아내는 저보다 더 신나서 노래방에 가자고 난리였어요. 아내의 주체할 수 없는 흥은 연말연시가 되면 더 심해져서 매일같이 화려한 파티와 사람 많은 곳에서 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나 저에게 소홀한 건 아니지만 흥을 맞춰주지 않으면 아내가 서운해하고 삐치기도 하니까요. 그게 좀 어렵고 힘이 드네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요. 항상 퇴근하고 오면 아내는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요즘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내보내야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듭니다. 매일같이 파티를 꿈꾸는 아내.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흥도 없고 매번 맞춰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흥이 많은 아내를 두신 K님의 사연이었죠.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어떻게 그래도. 들으셨어요? 두 분 다 너무 건강하고 좋은, 너무나도 뭐랄까 화목하고 당연하고 일상적인 가정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일상적이긴 하지만 정말 네, 이런 분위기를 또 바라는 사람이 또 너무 많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러니까 하고 계신 고민 자체가 건강하다라는 걸 일단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몸도 마음도 건강하니까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아이고, 정말. 가족이 화목하니까 같이 노래방도 갈수 있는 거고. 그쵸, 노래방 흥을 가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편하니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맞춰주고 사시는 부분은 있나 봐요. 네. 항상 이럴 때마다 좀 쉬고 싶은데 남편분이. 편하게 조용하게 혹은 우리 가족끼리만 있고 싶은데 뭐 이런 기분도 있을 때마다 막 맞아요. 데리고 나가서 뭐 소리 지르고 막 뛰고 그냥 춤추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또안 맞춰주면 삐지고. 사실 그 주위에 유독 흥이 많은 사람이 꼭 있긴 해요. 이정 씨는 어떠세요? 저는 흥이 없는 편이에요. 저는 좀 조용한 편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주변에 또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뭐그 사람들 분위기 맞춰주는 편이죠. 전 내가 막 어디 노는 거에 있어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끌고 다니고 이런 편은 아니거든요. 노는 걸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혼자 놀거나 둘이서 그냥 조용히 여행 가는 건 좋아하는데. 로맨티스트. 역시 로맨티스트야, 이지영 씨. 로맨티스트 된 거죠. 네, 됐어. 아무튼 그런 거 좋아해요. 등극. 로맨티스트들은 좀 그래요. 그렇군요. 뭐 그래도 또 맞춰주는 그런 편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게 가족일 경우에 좀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친구들이 그러면 뭐 전화 안 나도 받고 그냥 좀 뭐 잠깐 뭐 잠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족이야. 뭐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 자꾸 막 흥 넘치게 막 노래 부르고 야 노래방 가자 막 이러면 난 정말 밖에서 오늘 힘들고 지쳤는데 그쵸.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힘들고 그런데 그걸 또 얘기하기에는 집에서 혼자 있었던 또 가족이 얼마나 또 심심했을까 날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안함이 들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5821님, 아내분 생일 선물로 노래방 기계를 선물해 주세요. 이거 되게 귀여운 방법이네요. 집에서 그냥 맨날 들고 뛰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게요. 이영희님, 매일같이 아내분이 다운되어 있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흥이 많으신 게 좋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쵸. 사연 딱 소개받자마자 들었던 생각이긴 해요. 김은경님, 문화센터 노래교실이나 동호회에 보내주세요. 그런 곳에서 마음 맞는 친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정말 좋은 방법 아닐까 싶고요. 네,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정도의 흥은 또 가족과 나누는 게또더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또이 친구분과 이 흥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듀엣이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듀엣으로 이제 더욱더 화려한 무대, 완성도 높아진 퀄리티. 진짜 데뷔하면 어떡해요. 김정민님. 김정민님. 근데요, 그 흥도 많으면 화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감정 기복이라는 거, 감정의 표현 자체가 좀더 솔직하다라는 걸 수도 있고. 대부분 또흥 많은 사람들 뜨겁잖아요. 열정적이고 맞아요. 매사에. 김미리님. 그게 참고 속에 쌓아만 놓으면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고 진짜 맞춰주다 한번 틀어지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왜 갑자기 그러냐며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언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 진지함이 왠지 무거움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네. 진솔함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 양반 또 진짜 또 선수 찼어. 아. 이번 건 내가 했어. 아. 그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꼭 너무 항상 끝에 이렇게 이런 명언을 해. 아, 감사합니다. 내가 한 시간 동안 얘기 다 해놓구만. 0586님, 흥이 많은 성격을 억지로 누르려면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맞춰주고 계속 이렇게 돕아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아까 뭐 왔던 이야기지만 뭐 노래 교실이나 뭐 이런 곳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흥을 분출하고 오는 거니까 거기서 나 무슨 일 있었어라는 식의 뭐랄까 이야기로 좀 대화로 풀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흥은 이제 그 낮에 노래 교실을 다 풀고 들어와서 이제 가족끼리는 그걸 이야기 나누는 그런 그쵸. 시간이 또 있지 않을까. 근데 뭔가 정말 노래 교실뿐만이 아니라 그 아내분만의 개인적인 좋은 취미를 갖게 해주는 것 좋겠네요. 그런 그게.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조민영님, 전 이 아내분과 친해지고 싶네요. 저 진짜 흥이 넘치는데 주변 친구들은 다 천상 여자거든요. 아, 이런 분들 계시죠. 천상 여자인 그 모임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분위기 메이커. 매력적인데 이런 분들 초청해야 되는데. 6141님, 둘째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둘째. 역시 로맨티스트들.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도 로맨티스트들이야. 둘째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둘째. 뜻밖의 둘째. 뜻밖의 둘째. 뭐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아무튼 흥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래요. 예. 꼭 억누르거나 막 그걸 막 누른다고 눌러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방법은 있을 건. 겁니다. 뭐 정말로 취미 생활 이걸 하나 확실하게 분출할 흥을 분출할 무언가를 돌파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그게 생각.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정 씨가 얘기해 주셨죠. 자, 이제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자분한테 그냥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인데 뭐 상황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10cm라고 아시잖아요. 뭐 그런 팀이 있어요. 아무튼 10cm의 듀오죠? 5명 밴드 아니에요? 밴드? 5명인가? 두 팀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뭐 하여튼 뭐 두 멤버 키가 혹시 10cm가 차이나서 10cm는 아니겠죠? 아니, 설마 누가 요즘 그렇게 뭐 팀 이름을 짓나? 어쨌든 뭐 10cm라는 팀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 팀 노래 중에 아프리카 청춘이다라는 노래 있어요. 그러니까 후렴구가 뭐 여행 가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들으면은 헛웃음 지으면서 상상하기 참 좋은 음악일 것 같기도 하고요. 듣기 편한 그런 곡이기도 하니까 같이 들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지영 씨 보내드리기 전에 좀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지영 씨가 앞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16일 금요일부터 한 달간 연극 공연을 하시잖아요. 그 이름이 이지영의 더 홈. 더 홈이라는 공연. 근데 공연 준비하실 게 참 또 많으시다 보니까 한 달간 사려 깊은 오빠 씨를 살짝 쉬시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네. 아무래도 매일 공연하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뭐 집에 와서 침대에서 꿈꾸면서도 저 감정 이렇게 딱 잡고 항상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역시 뮤지션. 아 프로죠. 프로. 로맨티스트. 무대만 생각하는. 아무튼 한 달 이렇게 자리를 비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고민을 해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드려야 되는데 좀 그게 걱정이야. 한 달간 모아둘게요. 아 그걸 또 모아요? 네. 싹 다 모아둘게요. 아니 뭐 해소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모을게. 한 달 후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꼭 오셔가지고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과 또 재미난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하은님이 헐 이제 수요일 밤 누구랑 보내죠 하셨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 종현 씨는 뭐 항상 있는 거니까. 항상 있대. 그래요, 수요일 아니어도 좀 볼 수 있긴 하죠. 매일 있잖아요, 매일. 빨리 공연 잘 마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달에 또 뵙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자, 끝곡 뭐 소개해 주셨죠? 네, 10cm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자, 그럼 이 곡 보내면서 이지영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씨 수고하셨어요. 네, 한 달 후에 오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나도 가고 싶으니까 코타키나 발루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심은 나무는 얼마나 뿌리를 내렸을까? 한때는 두 손으로 흔들어도 단단했던 나무는 3년 만에 한 손으로 잡고 살짝 힘을 줬을 뿐인데 흙 사이에서 금방 빠져나왔다. 물을 주던 네가 그리고 또 물을 주던 내가 너무 모른 척 했나 보다. 햇빛을 쐬어주던 네가 그리고 또 햇빛을 쬐어주던 내가 너무 그늘에 내버려 두었나 보다. 뿌리는 썩고 잎사귀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 마른 가지가 내 심장을 찌르는 듯 했다.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우린 우리 둘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아프고 병들게 했나 보다. 너는 이제 어디선가 다른 이와 양지 바른 곳에 예쁘고 건강한 나무와 그 옆에 작고 예쁜 노란 개나리를 키우겠지. 미안하다. 가지를 흔들고 잎사귀를 뜯어내고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려고 했던 나를 이젠 용서해라. 책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하얀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그녀가 나를 보내었습니다. 나우 씨 노래 정말 잘하네요. 와, 대단합니다. 4219님, 오늘 책은 시적인 표현들로 가득하네요. 뿌리채 뽑으려 했던 나를 용서하라는 말이 왜 이리 아련하고 서글프게 느껴질까요? 사람과 사람이 인연을 정리할 땐 미안한 마음뿐이라 그런 걸까요? 하셨습니다. 정말 시적이었죠. 오늘 색을 저도 읽으면서 소개해드리면서 와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도 역시 감수성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제 이런 분들이 하나둘 모여서 푸른 밤이 형성이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옆에 자꾸 예쁜 노란 개나리를 키우겠지라는 부분에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뭔가 이별을 할 때 다들 미안함이 생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함께했던 시간들, 내가 노력했던, 상대방이 노력했던 무언가들. 그러니까 떠나보내기에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 서글픈 마음이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7156님, 종현 DJ한테 편지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성경님, 쫑디 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책 빌린 거 반납하려고 왔거든요. 근데 연체일이 463일이에요. 두 권인데 그나마 한 권은 아직도 못 읽었어요. 나태한 저를 반성하고 이제 책 많이 읽을게요. 책은 내일 반납하러 갈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일단 혼 좀 나시고요. 463일이 뭡니까? 일단 다시 반납을 하셨다가 다시 대여를 하시든지 하시지. 어쨌든 반납하시고요. 책도 앞으로도 많이 읽으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878님,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 할 때마다 치킨, 피자, 족발을 시켜서 굳이 제 앞에서 먹는 저희 오빠, 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친오빠 심리, 형제 자매 심리. 놀리고 싶잖아요. 와우, 제일 놀리고 싶은 그런 상대라고 하던데. 이겨내야죠, 그걸. 또 꿋꿋이 이겨내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심연지님, 내일 엄마 만삭 사진 찍으러 가요. 너무 떨리는데 제 동생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이쿠. 만삭이시군요. 일단 아기 너무너무 건강하게 정말 예쁘게 태어났으면 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건강조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순산하십시오. 그러니까 푸른밤이 또 순산 프로예요. 푸른밤에 이렇게 태명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또 임신 소식 전해주시면 항상 순산하시더라고요. 서민정님, 신랑이 승진 심사에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상심이 많이 큰가 봐요. 어찌 위로를 해줘야 할지 고민이네요. 안쓰러운 우리 신랑, 내년엔 경장에서 경사를 위하여 화이팅 하셨습니다. 경찰 계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저도 정말 어려운데, 이럴 땐 역시 말보다는,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보다는 역시 뭐 이렇게 퐁, 한 번의 퐁과 토닥임이 더 따뜻하게 와닿을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한 번 더 입 밖으로 꺼낸다고 쓰라림과 상처가 이렇게 덮어지지 않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상처받고 힘듦을 겪은 순간과 가까울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거나 그런 이야기보다는 일단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가족이니까 꼭 안아주십시오. 4765님, 쫑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아직은 뭘 할지 계획은 안 세웠지만 재미있게 놀려고요. 아, 그리고 오늘 1월 8일 생일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함께 축하드릴게요. 12시가 지나서 1월 8일이죠. 1월 8일 생일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재밌게 즐겁게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호혜정님, 쫑디 내일도 쉬러 와요 라고 끝인사 하잖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라고 한회하면 안 돼요? 둘 다 있으면 좋을 텐데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아,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푸른밤에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끝인사 좀 어떻게 마음에 드실지 많이 걱정했는데 호혜정님 좋아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1579님, 오늘부터 처음 라디오를 듣게 된 22살 여학생인데 처음 접하는 라디오가 푸른밤인데 너무 좋네요. 깊은 밤과 어울리네요. 기분도 들뜨고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푸른밤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은근한 들뜸도 주고 은근한 뭔가 감성적인 젖어들어감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프랭키 제이의 Don't Wanna Try. 이 곡은 두아원님 신청곡이고요. The Smashing Pumpkins의 Tonight Tonight. 이 곡은 유카 이마이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프랭키 제이의 Don't Wanna Try 그리고 The Smashing Pumpkins의 Tonight Tonight 두 곡 들으셨고요. 한 곡 더 들을까요? 코카스텐의 변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재미있는 놀이는 여기저기 숨겨 나를 찾아 저지른다 이제 난 변신 오늘 방백 모습 오귀원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을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죠? 바람이 불고 잎사귀가 흔들리면서 우리는 조금씩 단련되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커나가나 봅니다. 저도 그러겠죠. 수만 명 앞에서 콘서트도 해보고요. 참 많은 무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음원 선공개할 때는 어찌 그리 흔들리고 떨리고 설레고 그랬을까요? 우리 푸른밤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보내주신 큰 사랑 때문에 덕분에 지금은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습니다. 아, 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큰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참 감사하다는 말로는 그 깊이와 크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인데요. 저는 참 마음이 따뜻하네요. 오늘 끝곡 보이존의 Love Will Save the Day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잊어버.